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하얀 별날을 비춰주네. 불빛 하나 둘 꺼져갈 때 조용히 들리는 소리 가만히 나에게서 멀어져 가면 눈물 그 위로 떨어지네. 외롭게 나만 남은 공간 되올 수 없는 시간들 빛바란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이네.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하얀 별날을 비춰주네. 외롭게 나만 남은 이 공간 태울 수 없는 시간들이 빛바란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여.